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75돌을 맞으며 제25차 광명성절기응축 백두산상 국제휘고 축전이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됩니다. 모범 출연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축전에는 국제 국내 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의 휘고 선수들이 참가하게 됩니다.